성현 조선대학교 제59회 졸업식이 12일 도쿄에 있는 대학 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허정만 정년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을 비롯한 정년의 일꾼들, 조선대학교 졸업생들과 학부모들, 교직원들, 학생들, 제1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교육위원회와 정년의 각급기관들에서 보내온 축전이 소개되었습니다. 허정만 의장은 축하 발언에서 애국의 1세 2세들이 애조애국의 한길을 구람없이 걸어온 빛나는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것은 조선대학교 졸업생들이 지닌 영예로운 임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졸업생들이 청년의 비용을 더욱 높이 떨쳐나갈 것을 바라는 청년 조직과 동포들의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확언했습니다. 보고에 이어 졸업생들에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교육위원회와 정년중앙상임위원회 조선대학교의 표창장 졸업론문상이 수여되었습니다. 졸업생 대표가 결의 토론을 했습니다. 졸업식에서는 경의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드리는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다음 졸업생들의 예술 공연이 있었습니다.